만필입니다. 도간에 든 쥐박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쥐들은 언제나 도적질로 유명합니다. 잠시도 도둑질을 하지 못하면은 오금이 쏴서 못 견디는 습성은 아마도 그 어느 생명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를테면 오직 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인가 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조망만한 상판에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표인 것 없이 생긴 데다가 도적질로 인간 생활에 해만 주는 쥐들을 그렇게도 미워하면서 아예 박멸하려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자루 속에 든 쥐, 도간에 든 쥐라는 속담도 아마 도적질에 이골이 난 쥐들의 이런 습성으로부터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조선에서는 생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에 이르기까지 신통이도 쥐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쥐박이로 불리우는 리명박역도가 바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돼서 밤낮없이 머리털을 빡빡 쥐어뜯고 있다나요? 글쎄, 그 배접게 났던 머리털도 너무 쥐어뜯어서 이제는 묘돌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리명박 욕도가 어떻게 돼서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됐는가고요? 자, 그럼 우리 리명박 욕도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른 퀴퀴한 내막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며칠 전이었습니다. 서울의 학동공원 아래에 있는 이명박 역도의 집에 역도의 측근졸개들이 한 구둘 모여들었습니다. 온 밤 무시무시한 염라국으로 끌려가 지역의 류항불가마에 처박혀 통째로 기름튀기를 당하는 꿈을 꾸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리명박 역도가 이른 아침부터 줄레줄레 모여든 졸개들을 개슴츠리한 쥐눈으로 일별하며 물었습니다. 신세박부터 대체 무슨 일인가? 카카, 이거 야단났습니다. 또 야단이야? 아, 이번엔 무슨 야단인가 말이야? 글쎄, 김백준이 캬가 끝내 부르습니다요. 김백준이가? 그 자가 끝내 불었단 말이지. 예, 불었습니다. 아, 글쎄, 그 머저리 같은 자식이 카카가 시켜서 2008년과 2010년에 두 번에 걸쳐 청와대 근처의 주차장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관들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토설했습니다요. 아, 뭐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 자식은 2011년 10월에 카카의 부인이 미국에 갈 때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받아 넘겨준 것까지도 말짱 다 부렸습니다. 뭐야? 내 편녀한테 준 돈에 내 맛까지 다 부렸단 말이야? 개자식, 길러준 개가 발뒤 죽을 문다더니 이젠 백준이 개까지 날 배반해. 괘씸한 놈 같으니 내 그래도 그 자를 믿고 청와대에 대소사를 다 맡겼댔는데 개 같은 자식, 분하다 분해. 가카, 이제는 어쩌면 좋습니까? 원효원이도 불었지, 김시중이, 김주성이도 불었지. 아,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어제는 검찰이 각하의 영포 빌딩을 부리에 수색했습니다. 뭐? 영포 빌딩을?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냈는가? 아, 글쎄, 우리가 청와대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청와대 문서들을 말짱 다 찾아냈습니다. 청와대 문서들을? 거기에 뭐가 있는가? 그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내막이랑 그리고 각하가 다섯 회사를 세운 내막이랑 다 들어있습죠. 머저리 같은 자식들, 내 그러게 청와대에서 나올 때 그걸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는가?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수의 시대가 계속될 줄 알고 가지고 나왔댔는데 글쎄, 그게 검찰이 손에 들어갈 줄이야. 그러니 이젠 더는 빠질 구멍이 없단 말인가? 예, 없습니다, 각하. 이젠 앞이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검찰에선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끝나는 즉시 각하를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원통하구나. 그러니 나도 그네처럼 감옥에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예. 아무래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는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검찰에 알아보니 각하께서 드실 감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답니다. 서울구치소 504호실, 바로 그네의 옆호실이랍니다. 옆호실이요. 에이, 닥쳐라 이놈아! 난 감옥에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단 말이야! 망했구나. 바로 이렇게 돼서 이명박 역도가 도관에 갇힌 귀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 남조선 한간에서는 수년간이나 남조선 사배를 쥐 소금 녹이듯 갉아먹은 대가로 감옥에 처박힐 운명에 처한 명박이를 가리켜서 도관에 든 쥐박이, 더체가 친 쥐명박이라고 조소하고 있답니다. 남조선 각계가 조소하고 있듯이 부정부패 백화점이 될 정도로 이루다 셀 수 없는 특대형 범죄들을 산생시켜 만신창이 된 명박이의 가련한 몰골은 신통이도 길손들의 발길에 이리 채이고 저리 밟혀 꼼짝달싹 못하는 쥐새끼 한 가지라 하겠습니다. 근데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이명박 역도가 그래도 생에 대한 애착은 강렬해지는지 간들간들해 가는 목숨을 어떻게 하나 부지해 보려고 썩은 시궁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잭잭 지저대며 마지막 발악을 해대고 있답니다. 그러나 도관에 든 쥐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독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즉 이명박 역도는 이미 정해진 운명인 감옥행을 피해보려고 계속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고 조용히 앉아 비덧이 덜커덕 닦이는 순간이나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렴 그렇고 말고요. 도간에 든 쥐박이 만피를 보내드렸습니다.